HUBS. 비하인드 더 스크린. 여러분은 시리 혹은 빅스비와 대화 자주 나누시나요? 오늘은 이런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영화 헐입니다. 호아킨 피닉스와 스칼렛 요한슨의 연기력부터 먹먹해지는 아름다운 색감까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만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많은 질문을 던지는 필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 시네필의 열 번째 필름, 헐로 빠져볼까요? 오늘도 짧게 줄거리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 영화는 멀지 않은 미래인 202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낭만적인 손편지를 대필해주는 회사의 작가죠. 그는 현재 솔로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한 아내가 있지만 현재 별거 중이죠.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공지능 운영체제 OS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인공지능의 성별을 여성으로 초기 설정하고 대화를 나누죠. 테오도르가 OS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순간 OS는 수천 개의 아기 이름에 관한 책을 0.2초 만에 읽고 자신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정합니다. 처음에 테오도르는 무슨 인공지능이랑 교감을 하겠어 라고 반신반의하며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지만 신기하게도 둘은 너무나 잘 맞습니다. 초반 테오도르는 퇴근하고서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 잠깐 사만다와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딜 가든지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잠잘 시간도 필요 없으니 항상 대기조니까요. 그렇게 점점 둘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만다와 일상을 함께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애정과 위로를 찾게 된 거죠.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영상미도 너무 세련되고 연출도 감각적이라 이 영화가 나온 지 10년이나 된 사실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인공지능과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니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테오도르와 인공지능 OS 사만다의 사랑을 다시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빅스비나 시리랑도 대화하잖아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자각하는 것보다 많이 스며들어 있고 이젠 이러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그다지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새삼 기술의 발전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 성큼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영화처럼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까요? 이 영화가 보여주듯 인간이 설마 이게 되겠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펼쳐놓으면 기술은 어느새 성큼 발전하여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또 인간이 새로운 상상을 펼치고 기술은 그걸 구현시키죠. 이렇게 인간의 상상과 기술의 발전은 무한 경쟁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도시인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과학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져 가는데 우리는 왠지 더 공허해져 갑니다. 거대한 서울에 사는 우리는 마음 놓을 곳 하나 없이 가슴 한켠에 외로움을 지닌 채 살아가죠. 누구나 한 번씩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붕 떠있는 기분 말이에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이런 느낌을 확 받았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도시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도시가 거대해지면서 우리는 각자 먹고 살기 바빠지죠. 예전과 같이 남들을 신경 쓸 겨를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게 됩니다. 점점 상호 인간관계는 해체되며 시민의식은 희박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져요. 마치 하나의 부품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자꾸만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소외 현상은 대도시일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나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뒤처지는 것만 같고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럴 힘도 의지도 없고요. 그냥 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끝없는 경쟁에 나만 밀리고 있는 기분이죠. 그러자 남들에게 눈길을 돌릴 새도 없이 심지어는 나를 돌볼 시간도 없이 할 일을 해내는 것에만 급급한 그런 느낌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한 번쯤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를 때 밀려오는 공허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테오도르가 왜 OS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네요. 너무 바쁜 현실을 살아가느라 힘든 하구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때로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 마음을 외면하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보기,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 한 끼 먹기로 자기 치유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다뤄본 영화 헐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주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질문하게 만드는 영화를 찾고 있다면 헐을 추천드릴게요.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테오도르, 목소리마저 아름다운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사만다까지 그들의 연기력도 일품이고요. 감성을 자극하는 색감도 예술적입니다. 오늘 밤 기술과 인간의 감정이 충돌하는 세계에 한번 빠져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는 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열 번째 상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그리고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마법 같은 영화 한 편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마지막 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안녕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My dear, I'll be there soon. It's a quiet and starry place. H. UBS